줄기 불이 되어서 눈 속이도 푸른 사 키워가리라. 꽃이 피는 봄날을 안아 오리라. 꽃이 고산 니네 희망도 설레이는 푸른 숲 이소 꽃필이 누를 위해 바치